쓰고 콜라 마시는 모습, 도포 입고 햄버거 먹는 모습. 60, 70년대에는 이렇게 동서양이 함께한 시골 노인들의 사진이 마치 신기한 발견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문 한 귀퉁이에 가끔 실리곤 했었죠. 지금은 이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골에는 새참에 막걸리 대신 커피를 마신다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한약과 양약을 한꺼번에 복용한 어떤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망 원인은 차차 밝혀지겠죠. 그런데 약사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계속되는 이때 생각하기에 따라서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 경우에는요, 마치 우리 것과 남의 것을 무분별하게 함께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랄까요? 뭐 그런 것이 느껴지네요. 과학을 맹신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다룬 영화죠. 주라기 공원의 테마, 오늘 첫 곡입니다. 서편제의 열풍이 지나간 이번 여름에는 아무래도 공룡들의 싸움이 한판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주라기공원의 테마, 이 주라기공원과 슈퍼마리오, 이 영화 두 편이 한판 붙을 것 같은데요. 자, 존 윌리엄스의 음악답죠? 주라기공원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김승원 씨, 만화 영화 아기 공룡 둘리의 주제가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같은 공룡이니까 주라기 공원으로 대신 돼가 떼어도 되겠죠?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 일동의 서종훈 씨, 미정 언니와 친구 수경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곡을 듣고 싶다고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 A River Runs Through It, 마카이샴의 음악으로 듣습니다.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 비전. 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 한 젊은이와 그 젊은이의 아버지를 동시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영화 데미지는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화는 국내 수입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던 루이 말 감독이 우리나라 공연윤리위원회 앞으로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작품의 의도가 불륜의 위험성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이니만큼 오해하지 말고 상영을 허가해달라는 것입니다. 아,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요. 영화의 판단은 관객들의 몫으로 놔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난히 맑고 젖은 눈을 가진 아들의 연인 안나, 줄리에트 비노시를 첫눈에 사랑하게 된 아버지 스티븐. 이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바로 제레미 아이언스입니다. 50세의 국회의원 스티븐은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런 지위에 어울리는 책임감과 강한 절제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감추고 있죠. 사람이면 누구나 지녔을 법한 이런 이중성은 제레미 아이언스의 특허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죠.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무표정한 그 가면 같은 얼굴, 지성미와 퇴폐미가 묘하게 어울려 있는 귀족적인 분위기, 제레미 아이언스에게 붙여진 수식어들입니다. 그의 이런 이중적인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났다고 평가받는 영화죠. 플라이로 유명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데드 링거, 이 중에서 듣습니다. 메인 타이틀곡입니다. 영화 데드 링거스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1975년 미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쌍둥이 마커스 형제의 죽음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제레미 아이언스는 여기서 1인 2역으로 쌍둥이 역을 맡았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엘리엇과 예민한 성격의 비벌리, 그들은 산부인과 분야에서 알아주는 쌍둥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여자와의 사랑까지도 두 사람이 함께 경험해야 비로소 그 느낌이 전해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일체 상태에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정신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장난쯤으로 생각했던 엘리옷과는 달리 비벌리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형제는 정신적인 불안과 분열 증세에 빠집니다. 엘리옷이 벽에 기댄 채 앉아있고 비벌리는 그의 무릎 위에 태아의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아,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영화가 그 인간의 병리학적인 측면을 얼마나 섬세한 심리 상태로 풀어냈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영화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죠.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쌍둥이 형제의 미묘한 갈등과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제레미아 연스는요. 이 역할이 지금까지의 배역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연기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평가 역시 그의 연기력을 인정하게 됐죠.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만으로 제레미아 연스의 연기 세계를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영화죠. 광주 북구 신안동의 이승찬 씨, 그리고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이인희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미션 중에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깐느 영화제에서 영혼을 흔드는 듯한 감동적인 작품, 이렇게 격찬을 받은 영화 미션. 제레미 아이언스는 제주이트파의 신부 가브리엘 역을 맡았었죠. 덥수룩한 수염에 누더기 같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샌들 차림이었지만 감기 속에서 피리를 불던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면 그 인간의 고결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레미 아이언스의 연기 폭이 얼마나 깊은가를 입증해 준 역할이었죠. 로버트 드니로에게도 결코 밀리지 않는 아주 명연기를 펼쳤었습니다. 제레미 아이언스의 이런 폭넓은 연기는 그가 영국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의 배우였다는 사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48년생인 제레미는 대학 시절부터 줄곧 무대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는 극단의 말단 배우로 시작해서 정상급의 연기자가 되기까지 그가 기울인 노력은 정말 주위를 감탄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영화에 첫 출연하게 된 것은 79년 니진스키라는 작품부터였습니다. 자, 여기에 삽입된 드뷔시의 곡을 들어볼까요? 바로 니진스키가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췄었죠. 목신의 오후회의 전주곡입니다. 현대음악의 태동, 니진스키의 기지개, 그리고 제레미 아이언스의 첫 영화.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있네요. 영화 니진스키에 삽입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무용가 니진스키의 일생을 다뤘는데요. 제레미는 여기서 안무가 역을 맡았습니다. 무대 시절에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했을 만큼 다재다능한 그의 능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뮤지컬 배우를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제레미 아이언스는 노래 실력도 무척 뛰어나답니다. 87년에는 케이트 카나와와 함께 오페라를 녹음하기도 했고요. 또 마돈나가 준비하던 에비타에서 대통령 페론 역을 제의받기도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죠. 현재 많은 감독들이 탐을 내고 있는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 그런데 그를 캐스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작품 선택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똑같은 스타일의 배역을 두 번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일단 출연 교섭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스토리와 감독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맡을 극중 인물을 연기하는 동안 스스로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일단 호감을 느끼고요. 감독이 유명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 작품은 그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영국 왕립극단 출신답게 연기자로서의 자부심과 도도함이 넘쳐흐르는 제레미 아이언스. 그에게 영화공장 헐리웃은 영원히 생소하고 이질적인 공간이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직도 틈만 나면 극단의 옛 동료들을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헐리웃의 아첨꾼과 인조 미녀들을 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런 제레미에게 91년 아카데미는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죠.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바로 행운의 반전입니다. 이 영화는 본 뷸러가의 스캔들이라고 불리우는 80년대 최대의 살인 미수 사건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죠. 백만장자 아내를 두 번이나 살해하려고 했던 남편이 그 주인공인데요. 낮에는 우아한 고급 살롱에 드나들다가 저녁이면 매춘부의 침실을 찾는 귀족을 연기했던 수완의 사랑에서부터 이 살해범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악마적인 냉혈한 남편, 이 역을 맡았던 행운의 반전에 이르기까지 제레미 아이언스는 귀족과 정신 이상자라는 양면성을 아주 독특한 개성으로 연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즘에 배우로서 최대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제레미가 아니었으면 영화 카프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그의 연기력이 뛰어났던 카프카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컬트 영화 감독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미스터 버터플라이에 출연하고 있죠. 여기서 제레미는 외향적인 겉모습과는 달리 극도로 소심한 그런 내면 세계를 지닌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변신,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여러분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요.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이후에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영화 카프카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보죠. 메인 타이틀입니다. 대전 도마 이동의 소창랑 학생, 경기도 안성군 낙원리에서 안정순 씨. 잘 들으셨어요? Thief Heart, 비디오 제목이고요. 원제는 Thief Heart였죠. 그 중에서 멜리사 맨체스터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자,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윤용성 씨. 별명이 자칭 시네마 해커네요. 정말 컴퓨터로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런지 아주 컴퓨터적인 별명인데요. 그동안 이 하이텔의 이 사연 개설하는 것을 여러 방법을 써가지고 압력을 넣었다고 하셨는데요. 심지어는 게시판에다가 항의까지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저는 이 노래가 어느 부분에 나오나 했더니 영화 맨 끝에 엔드 타이틀에 나오죠.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입니다. the past. Well, that's too much to ask.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노은정 씨, 대구 남구 2001동의 정명표 씨 들으셨으니까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마돈나의 노래였습니다. 지나 데이비스가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요즘에 이렇게 복고적인 영화를 많이 찍는 것은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가 아니냐. 그랬더니 지나 데이비스와 과연 그 시대, 그 여자들이 부엌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통해서 이 자유의 의미, 진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이 경신 씨께 방학 잘 보내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경기도 김포의 JHC, 서울 성동구 옥수 1동의 박현진 학생, 그리고 어머니의 53번째 생일을 무지무지 축하한다고 하신 대전 유성구 궁동의 노주연 학생.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다잉 영 중에서 케니지의 음악으로 FM 영화 음악 문을 닫습니다. 테마 음악입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